5월 26일 목요일 기도하는 일상에 기적과 회복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수점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약물인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날쌘 말처럼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싸울 때 용사 같아서 질퍽한 거리에서 적을 짓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므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듯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심을 것이고 그들은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서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살 땅이 부족할 지경이다.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나일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이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여기는 일상의 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에 봄비가 내리기를 바란다면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상과 복술자를 찾아 즉각 위로를 얻으려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백성의 약점을 이용해 난폭한 수점소처럼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목자는 없고 약탈자들만 있습니다. 백성은 삶의 터전을 잃고 유리하며 공고한 삶을 삽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백성을 날쌘 용사로 만들어 대적을 밟게 하시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기도는 회복된 백성의 표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리라. 양들은 눈으로는 자기 목자를 분간하지 못하지만 목자가 부는 독특한 휘파람에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소리로 양들에게 믿음을 주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휘파람을 불어 열방에 흩어진 백성을 모으십니다. 백성은 그 소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흩어져 살던 땅에서 돌아옵니다. 비록 돌아오는 길이 고난의 바다일지라도 하나님이 파도를 쳐내시고 길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구속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습니다. 세상이 꿈. 묵상 에세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집회를 다 마치지도 못한 채 병원으로 황급히 달려갔더니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는 온유가 보였다.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게 한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잠정적 원인을 들었다. 너무나 당혹스러워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그러다 사람의 힘으로 온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주님만이 온유를 살릴 수 있으니 그분이 움직이시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살릴 방법이 없다고 결론 지으면 절망과 포기라는 극한 상황에 내몰려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아내와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놀라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온유가 스스로 성경을 끌어내려 자기 앞에 펼치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얼마 전만 해도 의식이 없던 온유가 의식이 돌아와 처음 입을 열어서 한 것은 예수님 예수님 하며 부르짖는 기도였다. 두 번째로 온유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십자가 고난은 자기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의 찬양이었다. 그리고 이날 아침에는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것이다. 온유의 회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리라. 장종택의 온유야 아빠야. 한절 묵상. 봄비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봄 추수에 꼭 필요한 것으로 자연환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낙심한 우리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께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밭에 생기를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질없는 것들을 통해 위로받으려 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